에집트에서 7월 23일 형령 68시에 즈음해서 이만 무스타파 아부두 아흐마드 조조 에집트랍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5일 조선 에집트 친선학교인 김성주 소학교를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학교에 모신 미리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그들은 학교의 여러 교육시설들을 돌아보았으며 학생 소년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